바람이 불어오면은 바람이 부는 이유로 비가 내리면 술 한잔 생각이 나서 눈이 부신 게 햇살이 날 비추면 왜인지도 모르게 밤하늘 어느 별 하나 너를 닮은 것 같아 흘러가는 구름조차 너인 것 같아 실수조차도 없이 많은 이유로 네가 보고 싶구나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가끔 울고 싶을 때 내어주던 네 가슴이 너무 그리워 고개 숙인 날 다시 살게 했었던 웃음소리 듣고 싶구나 hey,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사람은 1년은 아니 평생은 기다릴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할 수밖에 없나 봐 평생을 1년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할 것만 같아 oh, 너무 사랑했나 봐 아직 사랑하나 봐 오직 너만 사랑하게 태어났나 봐 1년을 하루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너만 생각하고 있잖아